당신의 취향 깊숙한 곳까지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어방 10화 기념 특별편 미남미녀 영화 탑5 미녀편 시작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 맞춰줘야 돼. 진짜 자존심 상해. 순간이야, 다행이다. 아, 웃겨. 켈로그님이었으면은, 중간에... 영화 추천 팟캐스트. 아, 진짜 아, 켈로그님, 진짜. 아. 넌 쉬는 간지 살리기, 진짜 힘들어. 아. 혼자 막 안 망가지려고. 맞아. 진짜 웃겨. 자기소개 하시죠. 안녕하세요, 서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려정 AKA 미역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피님입니다. 나 너, 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당 떨어져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You can do it. 정말? You can do it.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안녕하세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음주방송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시는 거 아니야? 아, 힘들다. 저희는 탄산수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산소가 없어가지고. 네, 산소가 없어서. 부족하네요. 저희 1부 이야기 해볼까요? 네, 1부에서 미남 영화들 탑5 각자 꼽아봤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취향 분석도 했죠. 네, 소리님의 취향은. 말라깽이 유러피안. 말라깽이 유러피안. 그 중에서도 영국. 사회성 부족한 너드. 하지만 뭔가가 브릴리언트한 곳이 있는. 상처받은 영혼. 그렇습니다. 네. 아, 요정님의 취향은 미식축구하는. 쿼터백. 미식축구로 캘리포니아 UCLA에 입학한, 특례 입학한. 파란 눈에. 네. 프롬킹, 금발. 네. 몸 좋은. 네, 그랬었죠. 네. 피피님은. 요약이 우수에 안... 젖은. 아, 우수에 젖은 괜찮네. 우수에 젖은 괜찮다. 뭔가 우수에 젖고, 내면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네. 하지만 네. 강인한. 맞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염은. 포도 같은 나. 각자 1위가 뭐였죠? 제 1위는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입니다. 저는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나기사 카오루였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피피님은? 제 1위는 중경삼님의 양조위였죠. 좋네요, 다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자, 이번 편에서는 미녀 영화니까 방송 소개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도전 영어방은 좋아하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자들에게는 돌아가며 한 편의 영화를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오늘 흥이 넘치시네. 영업이 끝난 뒤에는 영업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투표합니다. 과반이 넘는 출연자들에게 영업을 성공했을 경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요정님 빨리 하세요. 영어방 오프닝과 클로징에 사용되는 음악은 강거절님이 제공하고 있으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방 10화 기념 특별편 미남미녀 영화 탑5 중 미! 녀! 편해, 빨리! 편! 을 듣고 계십니다. 미녀 편이 저는 더 즐겁네요. 저는 미녀를 더 좋아해서. 전 미남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미녀를 더 좋아하는 피피님이 먼저. 네,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제 5위는. 빠밤! 미드나잇 인 파리에 엄청 많습니다. 마리온 꼬띠아르, 레아 세이두, 레이첼 맥아담스, 카를라 브루니, 알리슨 필입니다. 다 예쁘단 말이군요. 네. 아, 거기 많습니다. 미녀가 기억합니다. 되게. 미녀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줄인 거예요? 네. 이 중에서 한 명만 꼽으라면, 마리온 꼬띠아르. 마리온 꼬띠아르, 레아 세이두? 근데 이 영화에 제가 그 레이첼 맥아담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영화에서 레이첼 맥아담스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저는 어바웃타임 뭐 이런 영화보다 여기서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어바웃타임은 솔직히 좀 막 무슨 뱅 헤어에 약간 촌스러운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의 철없는 딸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잘 어울리고 이뻤어요. 그리고 레아 세이드도 이 영화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 되게 저 배우 진짜 예쁘다라는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다 이 생각했었고 마리온 고띠아르도 그 시대 코스튬을 하잖아요. 과거로 가는 거니까 그 코스튬 진짜 잘 어울리고 고전적인 미인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영어로 연기할 때 되게 프랑스 억양 들어가면서 아니다 프랑스어로 연기 아 영어로 연기하는데 프랑스어 억양 들어가면서 되게 되게 멋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 네. 저? 네. 네. 5위. 네. 5위. 빠밤. 5위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멜랑골리아의 커스틴 던스트. 전 거기서 샬롯 갱스부르가 더 좋았어요.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이었고 커스틴 던스트의 그 브링이돈을 할까 하다가 그 멜랑골리아에서 왜 달빛에 누워 있는 그 저도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멜랑골리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웨딩 드레스 입은 게 되게 예뻤어요. 맞아.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그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거는 포스터에 나오는 장면. 네네. 포스터에서 이렇게 누워서 부케 들고 있는 그 장면 말하는 거죠. 오마주와. 그 영화에서 장면으로 나오진 않죠. 잘 그 기억이 안 나네. 입고 이렇게 막 뛰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어도 오프닝에 여러 가지 씬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았나. 제가 정말 두 번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두 번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두 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 막 맞아. 막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정. 인정. 소련님의 5위. 5위. 빠밤. 동방불패의 임청아입니다. 임청아 예쁘죠. 네, 이거 방금 순위 바꿨습니다. 걸크러쉬. 네. 저는 옛날에 제가 무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동방불패를 보고 임청아의 그 중성적인 모습에 되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되게 여성스럽고 가녀린데 뭔가 그런 남자의 강인함? 선이 되게 있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렇게 좀 날카롭고 막 걸크러쉬 막 터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디그니티 위엄 영어 좀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전 위엄이 나오고 내가 막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처음 느꼈던 게 아마 임청아지 않았을까. 그리고 절대 무공 고수였잖아요. 저 절대 무공 고수 진짜 멋있죠. 좋아하거든요. 먼치킨 캐릭터. 막 그리고 이 검은 거 같은 거랑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 하면서 막 그런 것도 막 되게 멋있었어요. 인정. 네, 인정합니다. 인정. 임청하면 어느 영화든 인정. 네, 그렇습니다. 네. 켈로그님의 5위도 한번 볼까요? 켈로그님의 5위는 이게 5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매드맥스의 샬리즈 테론입니다. 걸크러쉬네요. 이것도 걸크러쉬네요. 뭐, 켈로그님 없으니까 넘어가죠. 네, 제가 넘어가죠. 원래 5위를 샬리즈 테론으로 하려고 했어요. 무슨 영화에 매드맥스에. 거기서 뭔가. 예쁘기도 진짜 예뻤어. 그렇게 깎았는데도 진짜 너무 예쁨. 그리고 그 몸매, 비율. 그렇게 막 숯검댕이 묻히고 있어도. 맞아. 그 막 예쁘게 입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예뻐. 훨씬 예뻐. 거의 막 모델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배우들보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럼, 피피님의 4위로 넘어갈까요? 네. 빠밤. 제 4위 바꿀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드라이브의 캐리 멀리건입니다. 드라이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쵸, 드라이브 재밌죠. 아, 그러고 보니 드라이브의 라이언 고슬링도 되게 멋있는데. 전 라이언 고슬링.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순위에는 안 넣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뭔가 멋있었어요. 멋있게 나왔어요. 뭔가 약간 좀 모여라 눈코입 느낌이잖아요, 라이언 고슬링. 모여라 눈코입. 그렇지 않아요? 전 신동엽 닮았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그런 류의 얼굴이 몇 명 있잖아요, 배우들 중에서. 근데 거기서 약간 은색 그런 자켓 같은 거 있고, 이쑤시개 입에 이렇게, 이쑤시개인지 뭐 성냥인지 뭐 그런 거 입에 이렇게 계속 물고 있고. 근데 저는 캐리 멀리건이 거기서 남편이 깜빵에 가가지고 혼자서 애 키우는 여자. 네, 그걸로 나오는데 되게 뭔가 딱 반하는 되게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여자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귀염상이잖아요. 맞아. 우리. 러블리하죠. 그렇게 생겨서 좋겠어요. 아까 그 1부와는 좀 사뭇 다른 질투심이 가득 찬 질투심이 좀 생기죠.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네. 그런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제가 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배우 여배우들을 좋아해요. 질투할 수 없는 배우들 세고 막 네 세고 막 진짜 막 내가 우러러 보게 되는 막 그런 여신 스타일 그렇습니다. 네 제 4위 빠밤 준경삼님의 임청아. 오, 임청아 오늘 많이 나오네. 준경삼님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준경삼님도 세 번째 나오고. 그렇네. 임청아도 두 번째 나오네요. 뭐, 인정?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진짜 탁월한 영화였으니까. 맞아. 맞아요. 배우들의 외모도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이상한 선글라스 끼고. 맞아. 그런데도. 진짜 멋있어. 그 이상한 그 레인코트에 새하얀 얼굴에. 우산 들고 다니면서 빨간 루즈, 빨간 루즈.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해가 뜰지 모르니까 선글라스와 우산을 같이 들고 다니는 밤에 막 선글라스 끼고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킬러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비주얼이 각인이 됐어요. 그렇죠. 인정, 인정. 저도 인정, 인정입니다. 네. 제 차례입니까, 벌써? 네. 네, 소련님의 4위. 빠밤. 페넬로페 크루즈. 어디에? 영화는 어디에?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깨딸. 깨딸은 뭐죠? 감사합니다인가요? 깨딸은 how do you do? How's it going?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는 무조건 넣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영화는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넣을까 하니까 거기서는 뭔가 좀 순종적인 이미지인데 제가 좋아하는 페넬로페 크루즈는 순종적인 여자는 강한, 아니거든요. 강한, 네. 강하고, 남자 막 휘어잡고 네. 막 그런 자기 주장 강하고 귀향의 페넬로페 크루즈도 진짜 예뻤는데 예쁜 걸로만 따지면 그 영화에서 제일 예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 순위에 있거든요. 우리 여자가 좀 겹치는 감이 있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비키 크리스나 바르셀로나를 굳이 선택한 거는 거기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비교가 되는데 그 두 배우를. 근데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가 좀 되게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저도. 네. 그리고 그 하비에르 바르덴과의 케미도 되게 좋았었고. 맞아. 그리고 저 그 장면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자기 막 그 셋이서 약간 이제 세 명이서 동시 연애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시내 돌아다니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랬을 때 그 이상 길거리에 뭐 뒤에 약간 창고 아니면 건물 같은 데서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가 슬립 같은 옷을 입고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예쁜 그리고 몸매가 몸매가 정말 진짜.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할 때가 너무 멋있어요. 맞아 너무 멋있어요. 사실 바닐라 스카이에서도 진짜 예뻤는데 근데 거기서는 뭔가 좀 그런 예쁜 여자 그런 약간 탐 크루즈가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좀 청순하면서도 막 그런 환상이 섞여 있는 판타지 섞인 여자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진짜 스페인 여자 거기 살고 있는 약간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지만 열정적인 여자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매력 덩어리. 그렇습니다. 매덩. 그렇다면 이제 켈로그님? 켈로그님의 4위 따단 빠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좋아하세요? 저는 스칼렛 요한슨 몸매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 왜 옛날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골든글로브였나? 여튼 거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새빨간 원피스 입고 왔는데 거기 사회보는 그니까 거기 이제 뭐 레드카펫 걸어가는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인터뷰어가 게이였거든요. 그런데 스칼렛 요한슨 가슴을 보더니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아니 그걸 왜 만져? 근데 그거 되게 뭔가 느낌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좋았어요.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도 뭐 매력적이긴 한데 막 그렇게 저의 막 페이보릿 얼굴은 아닌데 근데 그 허에서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에서 좋아해요. 목소리도 되게 좋죠. 아우 진짜 다작하는구나. 네, 스칼렛 요한슨.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예전에 휴잭맨이랑 같이 스쿠프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아, 맞아요. 그 영화 진짜 구리고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도 우디 알렌 거였나? 맞아. 그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휴잭맨도 진짜 잘생기게 나왔고. 맞아. 아, 휴잭맨을 또 뺐구나, 내가 아까 전에.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예뻐요. 예쁘죠. 맞아, 예쁘죠.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어떤지는? 아, 그냥 그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에서 왜 스칼렛 요한슨을 꼽지 않았나 하는. 근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피피님의 3위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3위는요. 빠밤. 만추의 탕웨이입니다. 분위기가 쩔죠, 그 영화에서. 맞아.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데. 그니까. 그리고 약간 머리도 부시시하고. 맞아. 코리안 드림이죠. 영어할 때 너무 멋있다고 해야 되나? 발음이랑 이런 게 뭔가 되게 잘하는 영어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멋있는? 아시안이 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영어 발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탕웨이는. 맞아. 중국어 할 때도. 그 광고에서는 좀 그렇지만. 아, 화장품 광고요? 네, 화장품. 한국어로 말할 땐 조금. 무슨 화장품이죠? SK2? 아, SK2구나. 뭔가 밋밋하게 생겼는데 되게 예뻐요. 탕웨이요? 분위기미. 수수하게. 수수해 보이는데, 되게 뭔가, 맞아. 뭔가 괴롭히고 싶은 얼굴 아니에요? 네? 그런 얼굴 괴롭히고 싶던데. 일진이세요? 아니요. 그런 얼굴 보면 괴롭히고 싶고. 저보다 다른 얼굴 보면. 같은 반에 이쁜애 있으면은 막, 괴롭히고 싶고. 탕웨이 얼굴이 저는 되게 괴롭히고 싶은 얼굴이에요. 어떻게 괴롭히고 싶어요? 저는 약간 코를 되게 많이, 제 코가 못생겨서 그런지 다른 연예인은 코 예쁜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탕웨이는 뭔가 끝이 살짝 뭉툭하고 코가 이렇게까지 높은 코는 아니어서 뭔가 괴롭히고 싶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위는요. 빠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다 괜치죠. 금발이 너무해 리즈 위더스푼. 아 그거 너무 괜치다. 이거 나는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아, 솔직히 외모가 딱 외모만 봤을 때 그렇진 않지만 네. 이 영화가 사실 거의 원맨이잖아요. 네. 하드캐리 하는 영화고 네. 이런 류의 영화를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되게 좋아해요. 그 뭐 클로리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막 난 예뻐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재미도 있고 또 그런 게 되게 확실하잖아요. 캐릭터가 패션이나 막 이런 게 네 확실하죠. 그래서 네 그런 핑크하고 아 저는 그 영화에서 핑크가 되게 리즈 위더스푼이랑 안 어울린다고 나도 생각했어요. 안 어울려. 그러니까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 핑크 너무 핑크로 도배를 하니까 맞아. 좀 너무 부담스러운 사실 좀 과하긴 하죠. 실제로는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그거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에서 막 여자 금발을 너무 멍청하지만 예쁜 그러니까 예쁜데 멍청한 이런 전형적인 캐릭터로 그리는 것 자체는 뭐 되게 불만을 가진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금발이 너무해가 그런 영화죠.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뭔가 약간 머리 빈 금발 여자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뒤집으려고 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더 뭔가 맞아요. 더 확 만드는 거죠. 그 스테레오 타입을.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아쉬운 영화였어요. 제 3위였습니다. 네. 소련님의 3위는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나탈리 인정. 포트만은 레옹이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좋은 네. 배우인데 여전히. 네, 맞아요. 그때 너무 그러니까 그 여자 되기 직전에 그 저 또 좋아하는 코드 나와서 네, 제가 좀 어, 나 근데 너무 변태 같다. 약간. 약간 약간.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땐 여자 되기 직전이라고도 하기 힘들 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 아닙니까, 어린애? 아,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뭔가 되게 애매한 분위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려고 하는, 되고 싶어 하는 네, 옷도 키도, 그렇고. 키도 크고 그 영화에서는 키 컸죠. 깡마르고. 그랬죠. 거기서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뭐 요새도 아역배우 많잖아요. 아역배우 많다 해도 이때 나탈리 포트만처럼 뭔가 다양한 그냥 예쁘고 귀엽고 이런 아역이 아니라 다양한 그 매력을 한 대 가지고 있는 아역배우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부에서처럼 막 찬양하진 않으시네요. 아, 왜요? 말수가, 포트만... 말수가 되게 많이 줄으셨는데. 아닙니다. 나탈리 포트만 또 뭐 좋지. 아, 그리고 그때 거기 패션이 레옹에서 맞아, 되게 맞아. 좋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패션이 얼마 전에 유행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초크에 네, 초크하고, 머리 단발. 네, 단발하고, 야상, 야, 야구자, 아니다. 공항 점퍼 이런 거 입고,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배우가 그 배우 겸 가수 은이유가 은유 배우예요? 배우기도 하죠. 드라마도 뭐나, 찍고 아 하니까. 맞다 완전 까먹고 있었어.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뭐 다들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그 누구도 마틸다 원조 마틸다의 그걸 따라잡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머리 자른 게 아니고 가발 썼잖아요. 그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인데? 너무 아주 스피디하네요. 스피디하네요. 그럼 네. 스피디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켈로그님의 3위. 빠밤. 하나와 앨리스의 아오이 요입니다. 이거 딱 진짜 켈로그님 취향인 네, 것 같아요. 켈로그님 취향이네요. 저 진짜 생각 못했어요. 저 생각했으면 순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 저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아오이유이. 이 영화의 아오이 유는 진짜 예쁜가요? 예, 예뻐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아오이 유를 위한 영화예요. 제목은 하나의 앨리스인데 그냥 앨리스죠. 제목이. 네. 이게 그 장면이 있잖아요. 처음에 딱 등장하는 장면. 여기 이제 남자 배우가 여기 아오유 극중 이름이 뭐죠? 아리스가와 아리스. 아리스 데스카? 앨리스 앨리스. 아리스가와인데 그래서 아리스라고 해서 앨리스 앨리스를 일본 발음으로 아리스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극중의 남자 주인공이 그 아오유 그냥 아오유로 할게요. 아오유를 처음에 딱 보고 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진짜 관객들도 반하는. 그게 막 이런 헤드폰을 쓰고 엄청 큰 이젤에 이렇게 그림 막 그리면서 벚꽃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꽃이 막 날리고 그 영화 허니와 클로버예요. 아 지금 이거 뭐였죠? 하나와 앨리스. 하나와 앨리스. 아, 저는 허니와 클로버의 아우유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헷갈려 그, 맨날. 하나와 앨리스에서는 그 장면이죠. 뭐지 무슨 오디션 보러 갔었는데 광고 오디션인가 이런 거 보러 갔었는데 자기 소개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다가 특기가 뭐냐 그래서 발레라고 해서 발에다가 종이컵을 감고 발레를 해요. 그 장면이 제일 예뻐요. 혼란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전... 되게 비슷한 영화인 것 같아요. 아오이유는 저한테 약간 뭔가 책에서 본 사람 느낌? 제가 아오이유 나온 영화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지 모델 보는 느낌? 약간 그래요. 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오이 우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맞아. 뭐 각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네. 뭐. 알겠습니다. 네. 2위로 넘어갈까요? 빠릅니다. 아, 벌써 네. 2위인가요? 네. 네. 저의 2위는 빠밤. 아까도 나왔었죠. 귀향 페넬로페 크루즈입니다. 저는 사실 브로큰 인브레이스랑 고민했거든요. 아... 브로큰 인브레이스에서 진짜 헉한 장면이 그 가발 쓰고 딱 고개 딱 돌리는 뭐 촬영하느라고 그 장면인데 약간 은색, 회색 그런 가발을 엄청 풍성한 가발 쓰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예쁜. 근데 귀향은 귀향에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때문에 귀향에서 그 볼베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켈로그님도 그 장면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그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었죠. 궁금하시면 한 번씩들 네 귀향 재밌는 영화니까요. 보세요. 바랍니다. 네. 그 그녀에게 방송한 이후에도 전 아직 안 봤네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녀에 네. 다시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2위 빠밤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나 왜 전지현 생각을 못했지? 나 전지현 진짜 좋아하는데. 견우야 미안해. 사실은 좀 이게 좀 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된 영화. TV에서도 많이 틀어주고 이번에 뭐 엽기적인 그녀 2도 나온다고 하던데. 아,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전지현이 그건. 없는 엽기적인 그녀라니. 그거 알아요? 빅토리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시놉시스 알아요? 뭔데요? 전지현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가? 더 전작팬을 우롱하는 시놉시스예요. 뭡니까? 그게 다 혹시 꿈이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이 내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전지현이 갑자기 비구니가 됐어. 네? 네? 그런 시놉시스 찾아보세요. 차라리 죽이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지. 능욕 능욕. 진짜 능욕 능욕.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근데 전지현이 그때 정말 예쁘죠. 예뻤죠. 딱 마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도둑들의 전지현이었는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엽기적인 그녀가 있더라고요. 전지현의 지금 최근 영화에선 베를린에서 되게 예뻤던 것 같고 그때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왔어요. 맞아 맞아. 계속 전지현이 뭔가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순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청순도 그냥 진짜 순수한 여고생 느낌 그런 그거 한 그거 아니면은 막 시끄럽고 막 깨방정 떠는 그런 스타일이고 제 생각엔 뭔가 깨방정 떠는 게 본인 성격이 아닌가 약간 그런 성격이죠. 근데 본인도 그게 제일 가깝다 뭐 이런 별에서 온 그대가 자기랑 제일 비슷하다 뭐 이런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베를린에서는 연기가 뭔가 좀 이 사람도 이런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싶었는데 거기서도 거의 단벌 신사로 나오잖아요. 맞아 계속 코트. 똑같은 옷만 입고 네. 머리도 맞아 약간 그냥 수수하게 묶은 만추탕웨이 같은 느낌 만추탕웨이 느낌 근데 너무 예뻐. 그리고 거기서 되게 하정우랑 케미가 너무 좋았어. 근데 거기서 하정우는 멋있게 나왔어. 그 화장실에서 붕대가 맞을 때 뭔가 묵뚝뚝하면서도 잘 챙겨주는 미남 편에서 빨리 헤어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여자 이야기할 때 남자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라지네요. 맞다. 전지현 최근에 암살도 있었잖아요. 암살에서도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가터벨트 하고 웨딩 드레스 딱 걷어 올리고 이렇게 허벅지에서 권총 딱 꺼내는 저도 암살에서 전지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나왔죠 암살에? 조진웅? 하정우. 조진웅.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의 전체적인 밸런스보다 전지현이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약간 두 캐릭터로 나오니까 맞아 맞아. 되게 코스튬 갈아입는 거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2위입니다. 빠밤. 또 역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제니퍼 코넬리입니다. 제니퍼 코넬리. 여기서 진짜 진짜 예뻐져. 너무 정말 예뻐져. 너무 예뻐. 제니퍼 코넬리 왜 생각을 못했지? 그 제니퍼 코넬리 커서도 예쁜 배우긴 한데 이거 그 우아한 배우인데 거기서는 진짜 너무 진짜 깜찍하고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어떤 약간 빙샹 짓을 저질러도 다 용납하는 할 수 있는 막 그런 예쁨 그 더 이제 그 성인 역할로 나온 여자 배우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였지? 예뻤는데 그 배우도 찾아볼까? 그 영화에서만 잠깐 떴다가 좀 그 뒤로는 좋은 영화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투스데이 웰드 이분인가? 엘리자베스 맥거번? 엘리자베스 맥거번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네요. 다운투 네비에도 나왔네. 다운튼 애비의 엄마 역으로 나와요. 아, 몰랐습니다. 이분도 되게 매력적인 배우인데 뭔가 제니퍼 코넬리가 그 장면은 진짜 명장면이죠. 그 춤추는 장면. 훔쳐볼 때. 훔쳐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련이 따라 하셨어요. 심쿵했네, 심쿵. 너무 예뻐서 진짜 몸, 내가 여자, 제가 여자 보고 이렇게 몸이 녹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켈로그님 2위로 넘어갈게요. 빠밤. 켈로그님의 2위는 물랑루즈의 니콜 키드먼입니다. 아. 네, 전 예상했습니다. 물랑루즈 저도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나올 이제 1위 뭔지 다 예상하지 않아요? 켈로그님 1위 누굴지? 뭐지? 아, 저 예상 누군지 알겠죠. 됩니다. 니콜 키드먼 저도 순위에 넣을까 하다가 저는 아이즈 와이드 샷에 니콜 키드먼 생각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치명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뭔가 인생 다 산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치명함. 그렇게 나와가지고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떨어진 영화들 1위 하기 전에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누구부터? 저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뭐가 떨어졌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NSOA. 아, NSOA. 저도 거기서 좀 별로였어요.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만 좋아해요. 저는 약간 좀 오바스럽더라고요. 연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영화에 NSOA가 나오면 저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나올 때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옷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옷, 예쁜 옷 입고 예쁜 맞아. 역으로 나오니까 초록색 옷 되게 좋아했어요. 그 흰 장갑. 너무 예뻐. 그리고 택시 잡을 때 너무 예쁘고. 그 장면이 되게 근데 그 장면은 좋아해요. 그 장면이 명장면. 옷 계속 좋아요.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치면서 축축축축 바뀌고 노래도 되게 신나고. 네네네. 아, 저는 떨어진 여배우들 많이 없구나. 그 배우 있다. 어린 신부의 문근영. 아, 근데 그때 예뻤어요. 그 귀여움과 풋풋함. 맞아, 맞아. 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헝거게임의 제니퍼 로렌스. 저는 끝난 것 같은데요. 되게 별로 없네요. 되게 없다. 저 엄청 많은데. 저도 꽤 있어요.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 자꾸 생각나. 저는 딱딱딱딱딱 골랐던 것 같아요. 소련님 떨어진 배우 뭐가 있나요? 저는 우선 이분을 빼는 게 좀 거시기 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올리비아 스. 진짜 너무 예뻐. 존예보스. 진짜 존예보스. 진짜 그 고전적인 미녀로 치면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슴도 진짜 크잖아요. 소련님 취향 알겠어요. 약간 강인한 여자 아니면은 좀 고전적인 맞아. 미. 너무 완벽해서 제니퍼 내가 코넬리 뭐 올리비아 세 이런 느낌. 인간미 없는 미녀. 저는 별로. 저는 그리고 라붐의 소피 마루소. 다 나왔네. 다 옛날 배우들이네. 약간 좀 그래요. 줄리엣 비노시 없어요. 줄리엣 비노시. 줄리엣 비노시는 없어요. 근데 줄리엣 비노시도 예쁘긴 한데. 그리고 진짜 그렇다. 말레나의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 입고 있었다. 모니카 벨루치도 근데 있죠. 모니카 벨루치도 너무 압도적인 미녀죠. 그리고 말레나에서의 그 역할도 되게 치명치명했습니다. 그리고 님포매니악의 스테이시 마틴. 그 어린 역으로 나왔던. 되게 예쁘게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태양별희의 장구경. 태양별에서는 예쁘 미녀로 넣어도 저 그렇게 따지면 킬리언 머피. 플루토에서 아침을 해 킬리언 머피. 오, 여기 다 껴요. 그리고 또 남았나요? 또 두 명 있습니다. 네. 붉은 수수밭의 공리. 아, 공리. 공리 까먹고 있었어. 공리 진짜. 공리 너무 공리 예뻐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너무. 진짜. 처음에는 공리가 그렇게까지 예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뭔가 좀 화려한? 이런 얼굴도 아니고. 맞아. 좀 수수한 얼굴이죠. 그런 얼굴인데. 너무 진짜 그레이스한 거예요. 공리도 진짜 분위기미. 분위기미. 분위기미. 몸매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몸매도 여리여리하고. 마이애미 바이스에서도 되게 예뻤는데. 기억, 아, 저 그거 안 봤어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뭘 죄송한 거까지. 네. 너무 예뻤어요. 진짜 인형 같은 느낌? 그, 아, 중국 인형. 어, 중국 인형 느낌. 공리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배우인데, 그, 여덟 명의 여인들에서 버지니 레드웬. 누구지? 거기서. 그 영화 이 봤는데? 앞머리 일자로 잘랐던 검정머리 아~ 배우요. 아. 세븐에도 나오고. 아. 뭔가 제가 그게 있거든요. 일자머리 패티시. 일자머리가 잘 어울리는? 네, 예뻤어요. 네. 근데 이때 이후로는 좀 미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어진 거에는 비포 선라이즈의 줄리 델피. 비포 선셋 말고 비포 선라이즈 때. 그때가 제일 풋풋하고. 맞아. 진짜 애기애기한 얼굴. 어, 어, 피부도 너무 막 예뻤어. 뽀송뽀송하고. 맞아. 진짜 예뻤어. 진짜 약간. 뭔가 예, 엄청 막 미인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뭐 진짜 막 선이 굵은 미인 이런 거 아닌데 반짝반짝 복숭아 느낌 맞아 약간. 맞아 복숭아 오늘 뭔가 비유 터지는데 호두 복숭아 호두 호두 같은 남자 복숭아 같은 여자 그리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의 이랬느 야고 찾아보세요 미모가 네. 아주 정말 예쁩니다 야고. 지금은 좀 그때가 예뻤어요. 아, 네. 그때가 예뻤겠네요. 네. 지금 사진을 보셨나요? 네. 옛날 영화라 지금 많이 늙었어요. 옛날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우리 선희의 정유미. 여기서 되게 친구면 진짜 피곤할 것 같은데 그냥 영화 속에서는 귀엽고 예뻤어요. 인정, 인정. 그리고 왜 아무도 이걸 꼽지 않죠? 에바그린, 몽상가들의 에바그린. 아! 아! 에바그린! 에바그린! 맞아. 에바그린 눈이 진짜. 어, 진짜 판마파탈. 가슴도 짱 크고. 가슴 짱 크. 아까부터 가슴 엄청 집착해. 제가 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약간 쉐인부터 시작됐는데요. 아,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로 많이들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여친 남친의 계륜미. 여기서 저 계륜미가 예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여친 남친을 보면서 이렇게 뭐 되게 한쪽 삭발한 그런 머리 한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풋풋하고 뭔가 건강미 발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네, 되게 예뻤고 그리고 귀여운 반항아의 샬롯 갱스부르 네옹의 나탈리 포트먼 같은 느낌의 그때 진짜 귀엽고 뭔가 길쭉길쭉하면서 아직 덜 큰 그런 느낌인데 덜 큰 거 진짜 좋아한다 아주 필름에 다 박제를 해야겠어 또 덜 큰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슈퍼에잇의 엘르 패닝 거기서 극중에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막 뭐 당신이 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기차역에서 영화 찍을 때 막 그러면서 I love you 이러거든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저 그때 울 뻔했어요 너무 연기 잘해 진짜 무슨 마음이 그리고 뭐 또 그냥 다른 배우들은 영화는 안 꼽았고 줄리엣 비노시랑 조디 포스터 아 조디 포스터 전 택시 드라이버 때 진짜 예뻤어요 또 그때 피피님이 좋아하는 네 제가 좋아하는 시기죠 네. 그 엠마누엘 베아르 그건 또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그녀이냐 아닌가 마농의 샘 나온 엠마누엘 여덟 명의 여인들에도 나와요 어 그래요 네 그 입술 통통하고 아 신 한여 엠마누엘 베아를 쳤는데 엠마누엘 베아를 성형 네 옛날 모습으로 찾아보세요 예쁘다 요즘에 완전 이 정도? 요즘은 안 됩니까? 네, 별로입니까?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 아이고. 옛날 모습이 남아 있네요. 옛날이요? 그 옛날. 어, 옛날 진짜 예쁘다. 옛날에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다. 그래서 성형이 뜨는구나. 너무 옛날과 달라서. 그 눈매가 남아 있는데 약간 좀 처진 눈매. 독수리 너무 많이 마시는. 기억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위요. 대망의 1위. 빠밤. 제 1위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시므나입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여자 배우예요. 은하 언니. 최근에 그 선거할 때 나오셨죠. 아. 네. 전 그래서 별로였습니다. 그거 빼고 그냥 그 영화에서만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한석규가 유리창 너머로 심은아 이렇게 쳐다보는 그때 막 햇살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약간 좀 성장 심은아의 성장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되게 뭔가 막 연기를 뭐 엄청 잘해서 뭐 매력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은 되게 청순하고 예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쁘죠. 피피님 풋풋한 거. 뭐 풋풋한 거? 저는 근데 그냥 예쁜 여자면 다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어린 여자? 위험한데요? 느끼해, 너무 느끼해. 이거 조금. 아, 나 그렇다. 너무 아줌마 같았어?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1위 바꿨거든요. 원래, 또 바꾸셨네. 네, 원래 1위가 네. 전지현이었어요. 근데 아까 얼핏 보니까 심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충돌할까봐? 네, 좀 너무 충돌하는 것 같아서. 제 1위는. 뭔가요? 빠밤! 기동전함 나데시코의 농담입니다. 진심 같은데? 아, 농담입니다. 완전 진심인데? 제 1위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엠마와슨. 엠마와슨. 아, 엠마와슨 왜 기억이 안 났지? 사실 좀 고민했어요. 불의 잔을 할까. 불의 잔에서 드레스 입고 나올 때 그때 진짜 예뻤죠. 좀 마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마법사의 돌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충격적이었죠. 예쁜 애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세 명이 다 뭔가 완전 진짜 보자마자 진짜 다 해리랑 론이랑 그거다. 헤르미온느다. 다 튀어나왔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봤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 봤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 영화가 나왔었나? 네, 일찍 나왔어요. 엄청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엠마슨이 저랑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동갑 이요. 그래서 걔네랑 같이 크면서 맞아. 본 느낌이 많이 그렇죠. 들었죠. 저도 되게 어릴 때 소설 처음 번역돼서 나왔을 때 번역 완전 개판일 때 그때 봤는데. 이때 헤르미온느를 보고 왜 얘네들이 수업을 엄청 지금의 대학교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 골라 듣고 이동하고 막 시간표 자기가 짜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나도 대학교 가면 진짜 헤르미온느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했는데. 아무튼 네. 뭐 그랬답니다. 네. 아 예쁘죠. 네. 마지막 저희 소련님의 1위는 빠밤 엘리자베스의 케이트 블란쳇입니다. 아, 케이트 블란쳇 제 여신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네. 저의 무조건 저는 닥치고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왜 생각을 못했지? 우리 얼마 전에 캐롤도 했는데. 그러게 맞아. 케이트 아 Likewise. 케이트 블란쳇이랑 그 누구지? 루니마라. 아니, 루니마라 말고. 루니마라도 왜 빼먹었지? 그,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케이트 윈슬렛도 빼먹었군. 케이트 윈슬렛은 저는 예쁘다는 생각은 잘 안, 우아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우아하죠. 그 뭔가, 타이타닉에서의 약간 충격이 좀 있어서. 그, 이후에 저는 더 리더에서도 좋았고. 맞아. 더 리더에서 좋았어요. 거기서 뭐 막 예쁜 역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도. 레볼루셔너리 맞아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맞아 그리고 그 둘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케이트 블란쳇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네네 케이트 블란쳇 죄송합니다. 아시죠 여신입니다. 여신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왕님 같다는 생각이 영화에서 그쵸. 예 영화를 영화래 여왕을 연기했는데 진짜 여왕 같았어요. 그냥 예뻐서 앉혀놓은 배우가 아니라 진짜 여왕을 앉혀놨구나. 되게 위엄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엄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저는 제 취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인간 이상에 있는 클래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장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우리 켈로그님의 1위가 남았어요. 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저는 켈로그님이 꼽았을 것 같아서 순위에 아예 안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예쁘긴 했어요. 정말 켈로그님 취향 한결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켈로그님 취향은 뭐랄까? 켈로그님의 취향은 할리우드 미녀? 어, 약간 헐리우드 미녀? 어, 아오이유 미녀. 빼면은 그렇네요. 할리우드 미녀죠. 그렇네. 아오이유가 저기 맺혀있지. 몸매 되게 볼륨감 있고 그런 여자 배우들을 좋아하네요. 거참.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거참. 거참. 거참. 제니퍼 로렌스 여기서 되게 예뻤어요. 예쁘고 저는 제니퍼 로렌스 얼굴보다는 얼굴은 저는 좀 평범하게 느껴지거든요. 막 와 존예 존예 보스 이런 느낌 안 드는데 그 애티튜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하고 맞아 당당하고 그런 거 보면서 배우가 더 좋아지는 맞아, 케이스인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 반대 케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연기는 좋았는데 실제로 뭐 어디 뭐 인터뷰나 말 좀 깨거나 뭐 그런데 그때가 제일 뭔가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했던 게 그 사진 유출됐을 때 그때 트위터였나? 아무튼 뭐 남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보면서 되게 멋진 여자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멋진 여자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내가 이렇게 될 동안 그 사람은 멋진 여자로. 어, 몇 년생이에요? 89? 90? 91? 제니퍼 로렌스. 91은 절대 아니야. 90? 90.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취향을 존중하며 넘어가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미녀 편이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네, 제가 미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고른 미녀가 좀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누구 고르셨죠? 커스틴 던스트, 임청아, 리즈 위더스푼, 엠마 왓슨, 전지현. 약간 좀 공통적인 그런 게 없네요. 공통성이 있다면 흥행한 영화에 제가 흥행한 영화밖에 안 봐가지고. 그리고 멜랑콜리아는 흥행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커스틴 던스트랑 그 리즈 위더스푼만 보면은 금발의 여자 배우 이런 느낌이고 모르겠네요. 네.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제 끝났네요. 미남미녀 영화 탑5. 네. 다음화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차례가 다시 돌아오셨나요? 네, 바로 접니다. 제가 영업할 차례입니다. 요요. 그리고 켈로그님도 he's back. He's back. 아, 켈로그님이 돌아오는군요. 네.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케이트 윈슬렛 성대문서입니다.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영업할 영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업할 네. 영화의 이름은 두구두구두구. 폭스캐쳐입니다. 예. 예. 저는 안 봤어요. 저도요. 제가 다행이다. 이거 2015년 결산 영화에도 포함했었죠. 네, 기억나요. 네. 레슬러하는 이야기고요. 자세한 네. 거는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지요. 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지요. 좋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머니볼을 만든 감독이군요. 그렇군요. 네. 카포티랑. 저는 그럼 머니볼을 한번 봐야겠군요. 머니볼도 재밌습니다. 네. 홈런볼. 야구를 좋아하면 더 재밌을 텐데. 아, 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구 얘기라서. 다음 생에 보는 걸로. 네, 네. 다음 생에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 왓챠에서 데어윌비 블러드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비슷한가요? 데어윌비 블러드랑요? 네. 아니에요. 재밌게 본 데어 윌 비 블러드와 비슷해요 라고 떠있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장르를 적다 보니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데어 윌 비 블러드랑은 저는. 그러고 보니 저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맞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옛날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의 왼발? 그걸로 받을 때 그때 되게 멋있었는데 안토니오 반데라스 같고.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정말 제 취향 아니고요. 너무 느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느끼하게 생긴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단 좀 더 젊은? 약간 그러니까 뱀파이어처럼 머리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서로 외모 취향이 뚜렷해서 네. 자꾸 했던 말 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좀 더 젊고 이러고 있고 너무 진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고 저 두 명 더 생각했어요. 잘생긴 거. 제레미 아이언스랑 제레미 아이언스 거기서 그, 어디서? 난 미션 그 불륜하는 영화. 불륜하는 거? 아, 그 영화 뭐지? 불륜하는 거? 어, 불륜 완전 치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 배드신 데미지. 어, 안 봤어요. 그 영화에서 제목, 되게 배드씬 되게 멋있어요. 제목이 치명적인 데미지. 나무자란 오스카 아이삭. 아, 오스카 아이삭. 네. 뭐 많이들 공감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새 그런 남미 스타일이 좀 땡겨요. 진한 거 싫다면서요. 아, 남미 진한 것도 괜찮아요. 사람 마음이란 참 감사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화 소개도 했으니까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피드백 받을 곳 안내해드릴게요. 하이. 저희 영어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youngupwang에서 방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같은 주소의 메일 영어방@gmail.com과 팟빵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 좀 제발 달아주세요. 제발. 도전 영어방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Friday night. 저 끝나기 전에 한 명만 더 말해도 돼요? 자꾸 생각나. 하세요. 미남은 아닌, 미남, 제 기준에는 좋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필립 시에이머 호프먼. 미남은 확실히 아니네요. 그래도 얼마나 귀엽고 카리스마 있는데요. 필립. 그건 그렇죠. 세이머 호프만. 세이머 호프만. 네. 최근에 고인입니다. 그 사망. 네, 마지막 영화가 헝거 게임에서 그 게임 개발자로 나왔던 이분. 네, 그분이고 다른 영화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고 마스터도 진짜 지겹죠. 아, 정말 네. 진짜 마스터는 진짜 개명작입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좀 주저했거든요. 미남 아니죠. 영화에 넣어도 되는지. 네. 그 마스터라는 영화엔 제가 아까 말했던 제 리스트에 있었던 리버 피닉스의 동생인 호아킨 피닉스가. 아, 호아킨 피닉스가 나와서 나오죠. 열연을 펼칩니다. 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방송 끝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소련님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18 기념 특별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엔지니어 강가자의 프로듀서 피핀, 지금까지 영화방 소련 요정 피핀 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